아는 장군님, 장군님 모시오 우리 몸 언제나 든든하고, 장군님 용도 따라 우리 조국 우리 군대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. 경례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나가는 혁명의 한길에서 거천보의 아들 딸들은 위대하신 장군님을 결사옵니다.